똑바로 해. 난 정말 bad boy. 사랑보단 호기심뿐. 그동안 난 너 때문에 깜빡 속았어. 넌 먹은 거야. 넌 재미없어. 매너 없어. 넌 devil devil. 넌 너 네 한두 번 손 많은 남자. 한 글자만 바쁜 여자. 내 코까지 엮여본 perfume. 누구 건지 설명해봐. 남자니 고맙다니 끔찍한 두 걸음 못 고쳤니. 뒷아빠 저길 바다 가는걸. You better run. 내 곁에서 살며시 흘길 다른 여자 꼭 훑어봐. 나 없을 땐 넌 super playboy. 고개를 들어 대답해봐. 넌 재미없어. 매너 없어. 넌 가득 가득 넌 You better.